말해 봐. Girls Generation. Hey. 소원을 말해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넌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넌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심장 소리 같은 떨림에 하늘에 내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너무 소리 같은 파도가 내 가슴에 너의 체온이 나는 너의 길 영원한 biggest star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DJ, put it back on. 그래요, 난 널 사랑해. 언제나 믿어.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.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. 행운의 여신.